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. 조용한 설밭길에 단둘이 걸어가며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 이제 모든 것을 아 알았으니 그 사람을 데려다주어 조용한 솔밭길에 단둘이 걸어